위대한 용도작 김종일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, 선군혁명 노선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 노선이며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다를 광명성조에 쯤하여 브라질 선군정치연구센터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. 홈페이지는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을 모셨습니다.